너는 왜 이토록 나를 떨리게 하니 너의 존재만이 나를 숨쉬게 하니 아무도 없었던 가난했던 마음이 보석 같은 너로 가득해 고마워 사랑해 말조차 아까운 나의 하나뿐인 사람아 마지막이란 말은 하지 말아요 저 따라다니시는 거예요? 넌 높이 서반짝이는 아까부터 계속 따라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걸 이혼을 가까워진 걸까 저 우리 내기 하나 할래요? 한 시간 안에 또 같은 장소에서 만나면 같이 다니기로 아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나 여기 학생이에요 여기 학생증도 아니 나요. 괜찮아요 괜찮아 한 시간 안에요? 네 오늘 밤 그대랑 밀리언의 조각들로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채우고 채우고 채우 부서진 내 마음 그대만이 모아줘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에 그대의 빛으로 너의 존재만이 다 다시 숨쉬게 하니